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가 18일 답전을 보내왔습니다. 답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의 국경전인 독립절에 점하여 진절한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발전이 있을 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김정은 동지께서 나라의 영토 안정과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이룩하는 등 현 위기를 민족 대화에 기초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려는 수리아의 입장을 성문해 주시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답전은 지적했습니다.